한 말을 해줘. 낭만을 사랑한다고. 하늘이 저리 높아도 당신 사랑하는 맘 알까. 별을 따주라시면 그리하고도 남겠네. 달이라도 따주라시면 그것도 당연하지요. 오며가며 만나도 인연이라 하거늘 우리 둘이 죽고도 못 사는 인연이라니. 천년 만년 그렇게 살고 지고 싶시다.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죽고도 못 사는 인연. 나를 사랑한다고. 하늘이 저리 높아도 당신 사랑하는 맘 알까. 별을 따주라시면 그리하고도 남겠네. 달이라도 따주라시면 그것도 당연하지요. 오며 가며 만나도 인연이라 하거늘 못 사는 인연이라니. 천년 만년 그렇게 살고 지고 싶시다.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죽고도 못 사는 인연. 오며 가며 만나도 인연이라 하거늘 우리 둘이 죽고도 못 사는 인연이라니. 천년 만년 그렇게 살고 지고 싶시다.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죽고도 못 사는 인연. 영원히 영원히 우리 죽고도 못 사는 인연.